우리 군대와 인민이 광명성전을 뜻깊게 경축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영성의 모습으로 계시는 주최의 최고 성지 금수산 태양궁전으로 사람들의 물결이 끝없이 굽이쳐 흘렀습니다. 광장에 들어선 그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대양상을 우러러 삼가 인사를 올렸습니다. 만숙의 언덕과 각지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과 대양상을 찾아 인민군 장병들,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 학생들이 경모의 종을 표시했습니다. 평양의 제21차 김정일아 축전장과 각도의 김정일아 전시회장들에도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의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각계층 근로자들은 장군님의 혁명실록을 전하는 사진 전람회장들을 찾았습니다. 국립연극 극장에서 연극 혈맥이 진행된 것을 비롯하여 평양과 지방의 극장들에서는 광명성전을 경축하는 공연 무대들이 펼쳐졌습니다. 뜻깊은 광명성전을 맞으며 각지 학생 소년들이 조선소년단에 입단했습니다.